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령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럼 도대체 왜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거는 머리가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갔어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지금 왜 우리는 살아가는 건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금 청년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요즘에?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미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막막하고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에 게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뭐 부정부패가 많이 사그러들었다고 해도 어디서나 이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어쨌든 자기의 것들을 더 갖고 소유하고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니까 어떤 선진국 가도 그 부정부패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좀 너무 그렇죠 대놓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문제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과 우리 청년들과 이 뒷세대가 이제 담당하게 되고 되는 것 같고 지금 막 뭐 그렇게 헬 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막 5포 세대, 7포 세대, 뭐 M포 세대 지금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아예 M포 세대예요. 네. 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라면 아 빨리 이 세상 벗어나서 천국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항상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여기 앞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데 네. 맨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일 안 할 때도 그랬고 일할 때도 그렇고 항상 천국을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수인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저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힘든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뭐 뻔하죠. 네. 참 뻔한 게 참 진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시작한 것도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끝내는 것도 사실 내가 원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자살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네, 자살도 아무나 못하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담당 이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그거를 그걸 우리가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좀 더 큰 어떤 시야로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라는 그 세계,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 그렇게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채워주고 뭔가 성취해주는 것, 그것이 마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정말 와닿을까? 여러분들 우리 그 성경 앞부분에 있는 그 이게 이어져 있는 이야기니까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야기와 세상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늘 좀 보잔 말이에요. 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세상은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직장을 갖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혹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목표가 세상과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살라는 거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네 인생 전부를 몽땅 예수님에게 걸든지 그 중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내 전부를 겁니다라는 고백이지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믿는 대신에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도 내주고 헌금도 내주고 뭐 봉사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좀 나한테 베풀어서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좀 좋게 나도 도와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윈윈 하면서 삽시다 이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예수님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도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속셈이 우리들의 더러운 속셈이 무색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너한테 그런 거 해줄 일이 없다. 너야말로 나한테 네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술을 먹냐 안 먹냐 그거 갖고 따질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술 먹고 안 먹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를 더 뛰어넘어서 네 목숨을 나한테 내놔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삶의 어떤 작은 부분 이걸 하나님 뜻대로 할까 안 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 전부 인생 전부를 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 자기 전부를 걸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내용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간주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 뭐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요 목숨 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렇게 나 전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놨으니까 그러면 또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 항상 뭘 하면은 이런 대가가 또 다른 뭔가 좋은 대가가 나타나겠지라는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열심히 수고해줬는데 그렇죠? 목사님한테 기대하고 있죠? 네? 수고했으니까 한턱 내시겠지. 네. 낼 겁니다 나는. 그래요 수고 많이 했으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너무 고맙고 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못 자고 이렇게 못 먹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당연히 저는 그래야죠. 제가 좀 예수님보다 나은가? 그럴 일 없는데 아무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뭘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끝! 없습니다. 뭐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오히려 바보 같은 모습이고 그냥 저거는 예수님한테 미친 자구나 그렇게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목숨을 잃는다면 말이죠. 마치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것들을 다 선포하면서 회개케 하고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멋있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면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멋있게 죽지 않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의 그냥 피로연 잔치에서 그냥 어이없는 이유로 어이없는 그런 죽음을 맞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결과는 그렇죠? 사람이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있을 때 자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흥미가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거죠.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네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정말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길로 내 목숨을 잃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요구가 뭐예요? 그렇다면 너는 목숨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요구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요구가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네 예수님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소원이냔 말이에요. 그거는 내 편개치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는 내 편개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해결해 주면은 뭐 한번 내가 한번 고려해 보죠. 어쩌면 우리가 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생각해보면, 아니 이 헬조선,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힘든 이 헬조선을 살아가려면 이 내 목숨과 내 안전과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런 우리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고 좀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좋을 텐데, 이 반대로 목숨을 구원하면 너 잃을 거다 라고 하시고, 그 도대체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불평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지가 돼서 살아가라는 건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고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나라가 아니라 항상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만 자꾸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자꾸만 세상만 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살 걱정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에서 내 인생은 엉망될 거예요,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실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높고 더 원대한 그런 진짜 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엿새 후에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했고 너희들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라 한 그 얘기를 하신 이후 엿새 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시작. 네, 그래요. 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아,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막 말리려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진짜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의 전부가 아닌 참된 현실이 있음을 보여주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세 명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챙기셨겠습니까? 열두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을 데리고 가요. 왜 그래요? 이 제자들, 세 명의 제자들이 훌륭해서 더 다른 12명보다 다른 9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봤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 명이야말로 제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그 목사는 저 있잖아요. 앞에서 그 서서 이렇게 인도하거나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제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옆에서 이렇게 토닥거려주지 않으면 이게 제일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나 숲 리더들도 항상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마치 내가 뭐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훌륭해가지고 내가 서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 특별히 앞에서 세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예시로 딱 세워놓은 거거든요. 아,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구나, 이런 예시로 세워준 거지 남들보다 잘나서 뭔가 믿음이 좋아서 훌륭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뭐 그게 중심 아니니까 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들이 경험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얘기가 무엇이겠어요? 그냥 뭐 특별한 뭐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대체 경험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들이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대요?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와 모세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걸까요? 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우리가 전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럼 모세는 그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출, 레민, 신. 네, 이 모세 오경을 쓴 저자죠. 네, 그리고 모세 오경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가 뭐냐면 바로 통쳐서 여호수아부터 시편 뭐 잠언 이것까지 통쳐서 다 뭐냐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어떻게 나눠지 구약이 어떻게 이렇게 원래는 정식으로는 3등분이고 크게 퉁치면 2등분입니다. 뭐냐면 모세라는 어떤 율법서가 이렇게 앞부분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모두 전부가 예언서라고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세 율법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모세 율법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모든 그 성경의 예언서 네? 그 모든 내용이 이제 엘리야로 대표돼서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뭐야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앞에 나오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모세 그 오경에서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요약한 게 율법서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뭐냐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선지자가 등장하냐면 주로 언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모세 6경, 5경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막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죄짓고 있을 때 바로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를 대표하는 선지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기준을 말해준다면 선지자는 그 기준대로 못 사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그 말씀을 안 살면 저주를 그리고 사는 길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 가세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황에서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사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서 열 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그 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그거는 싸그리 있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뭐예요? 네.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해도 도저히 듣질 않는 거죠. 너희들 망한다. 자꾸 그런 길로 가면 너희들 진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빨리 회개해. 돌이켜.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물론 완전 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그 인생이 살아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했고 정확한 그 시기에 보내게 된 거죠. 모든 그 가능성이 다 무너졌을 그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진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 그분을 보내시는 거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선지자가 했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만 바뀌었지 모세가 했던 얘기 그대로 했던 게 엘리야하고 뭐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뭐 말라기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의 인생에 지금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걸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 자기가 누리는 거, 자기가 행복한 거 거기에 빠져 있어서 세상 우상신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했다면 당장 죽어도 당장 완전히 그냥 먼지가 되어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 율법에 나온 대로 성취가 안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왔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모든 저주, 네? 성경에 나온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멸망을 다 받게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그들도 못 지켰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켰고, 심지어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유대인이나 성경이 없는 이방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렇게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세요?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예수께로 내려오게 된 거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 나오거든요. 선지서에 보면 이방 족속들의 심판도 나옵니다. 그 모든 세상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 다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 주어져야 되는 그 축복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약속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딱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를 축복한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할 거다.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다 뭐예요? 복을 누릴 거다. 이 약속을 자기가 그냥 받았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냥 쉽게 건너뛰어버려. 예수님을 빼버리고 건너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과 모든 어떤 축복들은요, 우리에게 전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된 모든 저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벗어버리게 되는 거고,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그 복의 약속도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결론, 아니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거고,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모세야말로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잇는 사람, 제2의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같은 선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 여러분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역할을 정말 어떤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를 잇는 어떤 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지금 구름을 덮어버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이 존재니까 너희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다시 구름을 딱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였다고. 예수님만. 그러니까 모세가 존재했던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바로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존재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신비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까? 막 환상을 경험하고 막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에? 막 방언하고 막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금니빨 되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고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다이구나. 그거를 보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그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된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이 다 해결되는 그 존귀한 분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라고 우리 삶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정말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사람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도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고난의 길을 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하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대우를 받아도 어떤 처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은 천국을 산 사람이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산 세례 요한이 영광스러운 거고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신자가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노벨상을 받고 뭐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고 해도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역사의 이름 남기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들 예수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야에 예수만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 나라에는 나라는 존재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나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나 말고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원하는 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었거든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바라는 나, 혹은 부모가 바라는 나, 세상이 기대하는 나 말고 거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삶, 원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소원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소원하고 그의 말이라면 내 생명 전부를 던져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신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좀 읽...